있어도 안 되는 맘도 매일매일 그리움에 취한 남도 두 눈 감고 떠보면 가슴이 저미면서 너무나 아파 하루하루 또 매일 그대를 불러봐도 소용없고 안녕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리움에 그대를 붙잡아도 미련함에 그대를 못 놓아도 다시 되돌아